이 시간에는 민요몇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군밤 타령. 군밤이요 군밤이요 하던네 하던네 군밤이요 그래 삶은 밤이로구나 구경을 가세 구경을 가세 금강산으로 에라 산구경 가잔다 사던네 하던네 군밤이요 이러구나 달맞이 갔세 달맞이 갔세 강릉경 거대해라 달맞이 가잔다 얼싸 좋네 하좋네 밑에는 낙엽이로구나 싸졌네 하졌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황금산 타령.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도라지.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터장의 노래. 찾는 도장이야. 저 구을 떠나 미혹에 가도 먼저 찾는 도장일세. 민족의 향기 넘치며 나는 그 맛은 정말 불맛이라네. 조선의 도장 세상에서 우뜸이여. 통일잔치날 언결에 모여 시원하게 들어보세. 민족의 향기 넘치여 나는 그 맛은 정말 이상으로 민요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